내게 주려고 쓴 편지 꺼냈네. 나를 바라볼 때 눈물 지나요. 마주친 두 눈이 눈물 겨나요. 그럼 아무 말도 필요 없이 서로를 믿어요. 집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펴보니 예쁜 종이 위에 써